생각했어 이제 더 이상은 나 몰랐겠지 넌 내게 모든 나쁜 말 관심 없이 난 날 내버려두고 넌 다른 남자와 눈을 맞춰 이제 널 잊고 싶어 나도 나답게 살래 여태 다 참아온 건 모두 다 혼자 노력했어도 넌 어차피 떠났네 돌아오지 않아 I still think about you 너 때문에 I still think about it 아직도 난 네가 준 상처가 아물지 못해 더 이상 You still think about it Do you think about it 아파하는 내 모습 Oh no Do you think about 지켜버린 내 맘 이런 상처 주는 너의 말들 Scar 삼긴 버린 그 말들 All the time we spend means nothing to me 나 이제 후회해 그런 날들 You said you would hold me tight You would love me right You'd be by my side but left my side 그런 말 하고 떠났어 너 그런 말 하고 떠났어 이제 널 잊고 싶어 나도 나답게 살래 여태 다 참아온 건 모두 다 혼자 노력했어도 넌 어차피 떠났네 돌아오지 않아 I still think about you 너 때문에 I still think about it 아직도 난 네가 준 상처가 아물지 못해 더 이상 Don't tell me 은근 모른 척 넘어 가리고 하지마 네 맘 편하게 핑계 대는 게 진심 아닌 것도 아는데 넌 겉모습만 중요해